안녕하십니까.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차이 아십니까? 차이점 많이 있죠. 하지만 서울 성동구 광장동에서 김봉걸 씨가 적어주신 그와 그녀의 차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감하시는지 다 듣고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의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다면, 아, 참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군. 그녀의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다면, 흥, 직장보다는 가정이 우선이란 말이지. 그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그랬을 거야. 바쁘기도 하겠지. 그녀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참으로 산만한 여자군. 여자가 저래서 어디에 써먹을까? 그가 자리를 비웠다면 회의에 참석 중일 거야. 그녀가 자리를 비웠다면 또 화장 고치러 갔을 거야. 그가 외출했다면 고객과 만나고 있겠지. 그녀가 외출했다면 쇼핑하러 간 게 틀림없어. 그가 상사에게 비판을 받았다면 앞으로 일을 더 잘하겠지 뭐. 그녀가 상사에게 비판을 받았다면 저러면서도 뭐하러 회사에 다니는지 몰라. 남편이 무능한 모양이지. 그가 결혼을 한다면 좀 더 안정되게 일을 잘하겠군. 그녀가 결혼을 한다면 곧 그만두겠군. love you so. 전북 군산 금암동의 박은미 씨 아버지 생신 선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멤피스 벨 중에서 데니 보이, 하이텔로 박찬명 씨, 장민 씨, 하창준 씨도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네마 천국 시간. 시네마 천국이라는 저희 이 코너에 잘 어울리지 않는 제목의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추락, Falling Down인데요. 한국인에 대한 모욕 문제 시비로 국내에서는 상영 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죠. 조엘 슈마허 감독의 1993년도 작품인데요. 조엘 슈마허라는 이름이 약간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그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감독한 영화들은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로스트 보이스, 또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유혹의 선, 플랫라이너스 같은 영화들인데요. 이런 영화들은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Falling Down은 조엘 슈마허 감독이 지난해 깐니 영화제 초청 시사 영화로 선정되었던 그런 그의 작품인데요. 사실 영화 자체는 잘 만든 영화예요. 한 평범한 백인 셀러리맨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린다. 이런 줄거리인데요. 그가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해고됐고 아내와는 이혼했고 이혼할 때 전처의 집 근처에는 어신도 하지 말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래서 보고 싶은 딸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가 판단하기에 그까진 이미 논 유색인종들 그들까지 자신을 깔봅니다. 거기에다가 날씨는 푹푹 찌는데 교통체증은 풀릴 줄을 모르지요. 이런 이유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폭발하죠. 그가 분노를 터뜨리는 대상은 자신을 깔보는 유색인종들과 그가 오지 못하도록 경찰까지 부르는 전처와 한가롭게 골프나 치는 백인 부자들과 소비자인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장사꾼들입니다. 감독 조엘 슈마허는 한 미친 백인 사나이를 통해서 미국의 중산층이 갖고 있는 위기감과 또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딜레마를 모두 드러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모욕 장면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영 금지되고 말았죠. 자, 말 많았던 문제의 영화 Falling Down, 추락. 미친 사나이 빌 포스터 역에는 마이클 더글러스가 출연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인 베스는 비치스에서의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이죠. 바브라 허쉬가 맡고 있습니다. 늙은 경찰 프렌더 게스트 역에는 로버트 듀발이고요. 또 프렌더 게스트의 아내인 그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잠시 보셨을 거예요. Tuesday World가 맡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시네마 천국 Falling Down 보내드립니다. 너의 첫눈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가슴 아픈 눈빛이 말해주는 그 한마디. 안녕. 장학의 새로운 앨범 축축보. 애틋한 사랑의 시를 음악으로 만났어요. 장학의 축축보. 홀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옆에 서 있는 스쿨버스에서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고 차들은 사방에서 크랙션을 계속 울려대고 있고 교통 전광판은 막힌다는 사인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얼굴에 계속 달라붙어 짜증을 부추기죠. 게다가 윈도우 핸들, 에어컨,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습니다. 포스터의 얼굴이 서서히 짜증을 넘어서서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 장면입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차림인 포스터.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차야 어떻게 되든 도로야 어떻게 되든 차를 버리고 산길로 뛰어갑니다. 한편 오늘이 경찰 생활 마지막 날인 프렌더게스트 형사는 여유가 있습니다. 꼼짝도 않는 차 속에 앉아 도로변 광고판에 그려진 비키니 차림의 미녀를 감상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후 차에서 나와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경찰들과 함께 웬 사나이가 버리고 간 차를 치웁니다. 바로 포스터의 차죠. 그런데 차량 번호판이 그의 눈길을 끕니다. D-F-E-N-S 방어라는 뜻의 디펜스가 됩니다. 공중전화로 이혼한 전처 베스에게 전화를 걸었던 포스터. 말 한마디 못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사실 포스터는 전처의 집 근방에서 얼씬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혼 법정이 그렇게 명령했죠. 그런데 그런 판결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딸에 대한 과잉사랑.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으로 보일 정도로 어린 딸을 몰아세우는 과잉 행동. 바로 그게 아내의 이혼 사유였고요. 하지만 오늘은 어린 딸 아델의 생일입니다. 포스터는 법을 어겨서라도 기필코 딸을 만날 작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에 걸리자 늦을까봐 차까지 버린 거죠. 다시 전화를 걸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포스터. 동전이 없습니다. 그는 잔돈을 바꾸려고 근처에 있는 상점으로 들어섭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이미 한국인들을 들끓게 한 문제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동전 좀 바꿔달라는 포스터에게 한국인 가게 주인 미스터 리는 뭘 사야만 바꿔주겠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포스터는 화를 참으면서 콜라 하나를 꺼내드는데 값이 너무 비쌉니다. 50센트면 살 수 있는데 85센트라니까요. 그래서 비싸다고 항의하자 돈이나 내고 나가라는 한국인 주인. 포스터는 5를 5라고 발음하는 한국인 주인에게 영어나 제대로 배우라고 모욕을 주고는 그냥 나가려다가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미국이 한국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배운 망덕하다는 거죠. 그러자 한국인 주인은 말썽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 지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죠. I get some change for the phone. No change. I have to buy something. $0.85 I don't understand. $0.85 That doesn't give me enough money for the phone call. I'll give you 50 cents, you give me 50 cents change. No way. Yes, way. Drink, 85 cents. You pay, or go. It's a phi. I don't understand a phi. There's a V in the word. It's five. You don't got V's in China? Not Chinese. I'm Korean. Whatever. You come to my country, you take my money, you don't even have the grace to learn how to speak my language? You're Korean. You have any idea how much money my country has given your country? How much? I don't know. It's got to be a lot. You can bet on that. It's... You go now. No trouble. I stay. What do you think? 나가지 않겠다는 포스터. 한국인 주인이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자 그걸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포스터를 도둑으로 착각한 한국인 주인이 돈 다 가져가라고 하자 포스터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도둑은 바로 한국인 너희들이고 자신은 지금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면서 물건값을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인 주인이 가격을 이야기하면 비싸다면서 차례로 그 물건들을 부숴버립니다. 들어보시죠. Stop it! I speak slowly. And distinctly. Take the money! You think I'm a thief? No. You see, I'm not the thief. I'm not the one charging 85 cents for a stinking soda! You're the thief! Just standing up for my rights as a consumer. I'm rolling back prices to 1965. What do you think of that? Donuts. Package of six. How much? $1.12. Oh! Too much. Aspirin. Price? $3.40. Oh, please. AA batteries, package of four. $4.29. Nice try. Well, I think this whole shelf looks suspect. One soda. 12 ounces. 50 cents! Sold. 콜라 값이 결국 85센트에서 50센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포스터는 콜라 값을 지불하고 거스름 돈을 동전으로 스스로 챙긴 다음 야구 방망이를 들고는 가게를 나가버립니다. 한편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인 프렌더게스트 형사. 마지막 날이니 빨리 돌아오라는 아내의 전화에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빨리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런던 브리지라는 노래예요. Home soon and I love you. I love you too. Feel better? No, I don't feel better. No? Okay.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Help me out, Malcolm. My fair lady. You my fair lady. 그쯤 한국인 상점을 나와서 전처의 집으로 하염없이 걸어가던 포스터. 언덕배기에 앉아 잠시 구멍난 구두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녀석 둘이 그에게 슬슬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Nothing. See, why you're trespassing on private property. Trespass? Loitering too, man. That's right, you're loitering too. I didn't see any signs. 히스패닉계 불량배들입니다. 포스터는 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두 녀석은 칼을 들이대며 자신들의 구역 통과료로 가방이라도 내놓고 가라고 하시오. 포스터는 다시 폭발합니다. Okay. But my briefcase? I'll get it for you, all right? You can have my briefcase. Here, you want my briefcase? Here's my briefcase! That's briefcase, huh? Wait a minute, where are you going? 가방을 건네는 척하다가 야구 방망이로 두 녀석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포스터. 히스패닉 두 녀석이 도망친 뒤 그들이 떨어뜨린 잭나이프를 집어들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Guy, take my baseball bat. You sell baseball bats? No. Keep a defense. You know, on the counter. Defense. You mean you stole your baseball bat, but he paid for the soda? Oh, this guy's discriminating. That still doesn't count, Mr. Lee. 한편 한국인 주인 미스터 리는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차림의 백인이 자신의 가게를 다 부셔놨다고 프렌더게스트 형사에게 신고를 했고, 또 그즘 포스터에게 얻어맞은 히스패닉 불량배들은 그를 찾아서 온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If he's still around, we're gonna find him and fuck his shit up! Then you go to the fucking hospital, right? Shut up! Hello?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포스터는 전처 베스에게 다시 공중전화를 걸지만 그녀의 대답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딸의 생일이라도 그가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죠. You know you can't come here. Hey. Sam. It's him, man. 마침내 공중전화 박스에서 통화 중인 포스터를 발견한 히스패닉들. 포스터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자동 소총을 난사합니다. Go! I'm coming home, Beth. No. I'm coming home. No. Let's get up! 히스패닉들은 포스터를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고 그들이 탄 차마저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버렸습니다. 뒤집어진 자동차 가까이 가본 포스터, 그제서야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총이 가득 들은 그들의 비닐 가방을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고는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가 찾아올까봐 불안해하던 베스가 이미 경찰을 부른 것도 모른 채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포스터. 그의 눈에 띄는 것은 실직자, 불황자와 거지와 길을 막는 공사 중 팻말. 이렇게 짜증스러운 것뿐입니다. Okay, Angie, we'll get your guys. I told you. Yeah, we know it's a big bad white man, but we're not fucking buying it. Who are you protecting, Angie? 한편 경찰서에서는 부상당한 히스패닉 불량배의 여자친구가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사고 현장에 있다가 포스터를 목격했었죠. 그리고 그가 총 가득 든 비닐 가방까지 갖고 가는 것도요. No, Angelina, dime la verdad. Tell me the truth. Telling you the truth. I stood the same door. It was a one guy. Why would a white guy go after your friend? I don't know. I don't know. He attacked them on Angel's Flight Hill with a baseball bat. A baseball bat. Hey, wait, wait, hey. 야구방망이를 든 흰 셔츠의 백인. 사건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이쯤 포스터는 딸의 생일 선물로 사들고는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햄버거 가게로 들어갑니다. 하이, can I help you? Yes, I'd like a ham and cheese omelet and more wham fries. I'm sorry. We stopped serving breakfast, but we are on the lunch menu now. But I want breakfast. Well, you can't have it. We're not serving it. So you said. 하지만 아침 식사는 끝났습니다. 11시 30분까지 아침이 제공되는데 지금 시간은 11시 33분. 3분이 지난 바람에 아침 식사가 아닌 간단한 점심 메뉴를 주문해야 될 판인 포스터. 화난 김에 자동 소총을 꺼내들었다가 실수로 그만 천장에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I don't want lunch. I want breakfast. Yeah, well, hey, I'm really sorry. Yeah, well, hey, I'm really sorry too. Get a gun! Let's get organized. Calm down. Just calm down, everybody. Just sit down. Sit down over there. Hey. Mister. Where are you going? No. You sit down there and you finish your lunch. Come on. Everybody just relax and take it easy. Come on. Well, eat your lunch, please. Eat your lunch. You all need your vitamins A's and B's and... Stop! It's an accident! It's an accident! The trigger, it's sensitive. It's okay. It's all right. It's just... 다른 손님도 놀랐지만 포스터 자신도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방아쇠를 당긴 이 순간부터 그의 정신세계는 또 다른 차원으로 달려갑니다. 총이 꼴보기 싫은 세상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방향으로요. Rick, Miss Folsom. Yes, sir. Yes. You know what?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을 전해든 프렌더 게스트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합니다. 역시 흰 셔츠에 검은 넥타이. 동일 인물이죠. Excuse me. I don't know if you've noticed or not, but there's other people waiting to use the phone here. There are? Yeah. Other people want to use the phone. That's right, you selfish asshole. Jeez, that's too bad, because you know what? What? I think it's out of order. 햄버거 가게를 나온 포스터가 베스에게 공중전화를 걸던 중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한 사내가 전화기 전선했냐며 포스터에게 욕설을 하자 포스터는 공중전화 박스에 총을 난사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총을 쏘는데 주저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이제 하이킹 부츠를 사기 위해서 잡화점에 들어섭니다. Hi. I'm Nick. What can I do you for? I'm just looking for some hiking boots. Well, hiking boots, huh? Well, let's see what we got. These here are the top of the line. Scientifically engineered. 닉이라는 이름의 가게 주인. 게릴라 같은 옷차림에다가 양팔에는 문신을 새겼습니다. Hi. Can I help you? Yeah, police officer. I'm looking for a man. Are you now? Yeah, late 30s. White shirt and tie. He'd be carrying a gym bag. 그런데 포스터가 신발을 고르는 도중에 한 여자 형사가 햄버거 가게 총격 사건 수사차 이 가게에 들렀다가 주인 닉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들려줍니다. 여 형사가 말하는 인상착의가 지금 부츠를 고르는 사나이의 인상착의와 똑같다는 걸 대번에 알아차린 주인 닉. 그런데 그는 포스터를 숨겨줍니다. 가게 문까지 닫고요. 그리고는 포스터를 가게 뒷창고로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온갖 무기들과 나치 서적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주인 닉은 극우 신나치주의자였던 거죠. 오늘 일어난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닉. 보아하니 포스터 역시 자기와 같은 패거리 같습니다. 그래서 닉은 어깨에 매는 바주카포, 살상가스, 이런 최신 무기들을 건네주면서 충동질합니다. 유색인종, 호모 같은 쓰레기들을 싹 청소해버리라고요. What kind of vigilante are you? I am not a vigilante. I am just trying to get home to my little girl's birthday. And if everybody will stay out of my way, then nobody will get hurt. Fuck you! Who the fuck are you? Are you fucking with me? I am just disagreeing with you! In America, we have the freedom of speech, the right to disagree! Fuck you and your freedom! Who the fuck are you? You fuck. 난 너와 다른 사람이니 날 내버려 두라. 포스터가 이렇게 소리치자 주인 닉은 그에게 총을 들이댑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방을 뒤져서 딸의 생일 선물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러자 포스터는 히스패닉 불량배들로부터 뺏었던 칼로 주인의 어깨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뽑고 일어서는 그를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들어보시죠. Come on, come on.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Ah! Oh, God. This isn't one of mine. Freedom of religion. Now you get the swing of it. Feels good to exercise your rights, doesn't it? Oh. 남의 가게를 부수고 공중전화 박스를 박살내고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 그는 베스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It's like... You remember when those astronauts got in trouble? They were going to the moon and something went wrong. I don't know, somebody screwed up. And they had to get them back to Earth. But they had passed the point of no return. So they had to go all the way around the moon to get back. And they were out of contact for hours. Everybody waited breathlessly to see if a bunch of dead guys in a can would pop out the other side. 궤도를 이탈한 우주 비행사는 달 주위를 돌다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베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포스터. 그녀는 포스터의 정신 상태가 위험 수위에 올랐음을 깨닫습니다. What are we gonna do? Talk to the Korean guy. Just start banging on doors. Okay. Prendergast 형사는 한국인 주인 미스터 리의 가게로 현장 검증을 내왔다가 아침에 보았던 비키니 모델의 광고판을 다시 보게 됩니다. 순간 그의 머리에 아침에 차를 버리고 간 그 친구가 떠오릅니다. 헤이, 스탠드! I know who this guy is! Who is he? had this personalized license plate. What the hell was it? It was weird. It said, defense. Defense? D-F-E-N-S. Defense. I said he was on his way home. Go check out his address. Okay. Yo, Mr. Yee. Defense. 동료 형사에게 D-F-E-N-S. Defense 넘버로 된 차량을 조회하라고 지시하는 Prendergast. 이쯤 포스터는 공사 때문에 길이 막힌 도로에 서 있습니다. Hey, you dumb bitch! You cut me off! What's the matter with you? Move up or move back! Get out of the way! What the hell are you, moron? Come on! I want to be your parking lot! I'll buy a ticket, you dumb goddamn bitch! 길 막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한 운전자를 주먹으로 갈겨버린 포스터. 통행을 저지하고 있었던 공사장 인부에게 다가갑니다. 분노를 터뜨릴 대상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Hey,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You can't come this way. What are you doing to the street? We're fixing it. What the hell does it look like? 2 days ago was fine. You telling me the street fell apart in 2 days? Well, I guess so. 건들거리며 통행을 막는 공사장 인부. 그러자 포스터는 허구한 날 도로만 파헤치는 시 당국을 마음껏 욕하고는 가방 속에서 바주카포를 꺼냅니다. 하지만 작동법을 모르죠. 그저 영화를 촬영하는 줄 알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한 크긴 꼬마가 작동법을 가르쳐줍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꼬마의 말대로 바주카포를 이리저리 매만지는 포스터.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방아쇠를 건드려버립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Gotta pull that thing off. What thing? That thing. Pull it off and then pull on both ends. The whole thing gets bigger. Like this? Yeah. Now flip that thing up. It's kind of like your aimer. How do you know about this? Oh, I saw it on TV. Hey, man, what's the name of the movie? Huh? What's the name of the movie you're making? Under Construction. You like it? Yeah, it's all right. Now, where's the cameras? The cameras run out. Just stand back. All right. What do I do now? Well, just look through the aimer at what you're aiming at. Hey, man, what you aiming at? That yellow monster down there. Yeah, well, look at it and pull the trigger. It's really easy. Where's the trigger? It's that one right there. But aim first, man. Okay. Look out! Nothing happened. Must have been a dud or something like that. 포탄은 공사 현장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포스터의 답답하던 가슴이 일순 시원해집니다. 이제 포스터는 한 회원 전용 골프클럽의 담을 넘습니다. 전처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는 포스터. 하지만 골프를 치던 백인 늙은이는 나가라고 욕을 합니다. 그래도 포스터가 계속 걸어오자 노인은 그를 향해 골프공을 날립니다. 그러자 열받은 포스터가 노인의 골프 전동카에 총을 발사하고 노인은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이 골프장 장면 들어보시죠. Fine! What the hell are you trying to do? Kill me with a golf ball? Is that enough? You got all these beautiful acres fenced in for your little game? But you gotta kill me with a golf ball? You should have children playing here. You should have families having picnics. You should have a goddamn petting zoo. Instead, you got these stupid electric carts for you old men. Nothing better to do? Frank, what's wrong, Frank? Frank, are you okay? 자신은 직업까지 잃은 판인데 한가롭게 골프나 치는 노인들의 마음에 들 리가 없죠. 포스터는 죽어가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죽는 기분이 어떠냐며 빈정댑니다. 한편 차량 조회 결과 포스터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낸 프렌더게스트 형사는 그 집으로 찾아가서 그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프렌더게스트 형사는 비로소 포스터라는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그가 이혼했다는 것, 근무처는 국방성 산하의 노텍이라는 방위 산업체라는 것, 그리고 이미 한 달 전에 해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프렌더게스트 형사는 그의 전처가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베스의 집. Here, I'll help you. You just have to change this. Hello? Sugar, you know what they did? They turned our ice cream parlor into some kind of Southwest American New Age kind of thing. I wanted to buy Adele a rocking horse, and all I could find there was a unicorn with an Indian on top of it. Can you believe that, Elizabeth? Can you believe it? Come on. Where are we going? Where's my birthday? Beth는 직감적으로 포스터가 바로 앞에서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는 딸과 함께 뒷문으로 도망칩니다. 한발 늦게 전처의 집에 들이닥친 포스터. 베스도 딸 아델도 보이지 않습니다. 포스터는 딸아이의 장난감 물총을 만지작거리면서 예전 행복했던 시절을 찍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봅니다. 순간 포스터는 베스가 도망갔을 만한 곳을 알아챕니다. 비디오 속에 촬영된 그곳, 바로 집 앞에 있는 바다 유원지입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먼저 뛰어든 여 형사를 쏜 포스터. 집을 탈출해 바다 유원지로 달려갑니다. 프렌더게스트 형사 역시 그 뒤를 쫓습니다. 드디어 만난 포스터와 베스. 그런데 포스터는 이혼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린 사람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가 총을 꺼내들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도망쳐버립니다. 리슨, 플리즈. You've got to stop this. You need help. You're sick. 베스는 울먹이면서 포스터가 정상의 아님을 일깨워주지만 그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언제 왔는지 프렌더게스트 형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This very spot. I could tell you don't eat the fish. It's poisonous. You can't even. 프렌더게스트 형사는 노련하게 말을 이어가면서 베스에게만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 포스터는 딸을 하나 보려고 총을 내려놓습니다. 순간 베스가 그 총을 집어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딸을 데리고 다시 도망칩니다. 들어보시죠. Elizabeth! 맨손에 포스터에게 총을 겨눈 프렌더게스트. 이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Exactly what you were going to do. You were to kill your wife and child. Oh. Yeah. And then you knew it would be too late to turn back. It would be real easy to turn the gun around on yourself. Now let's go meet some nice policemen. They're good guys. Come on, let's go. I'm the bad guy? Yeah. 악당이라. 국방부 산하 방위산업처에서 근무하면서 국가를 보위했고 세금 잘 냈고 정부 정책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이렇게 자신을 애국자로 굳게 믿고 있던 포스터로서는 프렌더게스트의 그 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You should be rewarded for that. Instead they give it to the plastic surgeon. You know, they lied to me. Is that what this is about? You're angry because you got lied to? Is that why my chicken dinner's drying out in the oven? Hey, they lie to everybody. 프렌더게스트는 옳다고 믿더라도 함부로 총질할 권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체념의 얼굴로 변하는 포스터.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걸까요? 포스터는 자신의 주머니에 총이 한 자루 더 있다면서 마치 서부시대의 보안관과 악당처럼 셋을 세고 총을 뽑자고 프렌더게스트에게 제안합니다. 프렌더게스트는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하지만 포스터는 감옥에 가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면서 셋을 세어갑니다. 이 대결 장면 들어봅니다. On three. This doesn't have to be the end, Bill. You have a choice. See, my little girl is dead. I don't have a choice. You have a choice. No, you have two choices. I can kill you, or you can kill me, and my little girl can get the insurance. One. Don't you want to see her grow up? Behind bars. Two. Don't do this. Please. Let's go! Foster는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총은 딸아이의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살을 택한 것이요. 포스터는 난간을 부수고 바닷속으로 빠집니다. 경찰서장은 프렌더게스트를 칭찬하고 총 맞은 여형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딸 아델의 친구들은 그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화면 속에서 행복했던 시절의 포스터와 베스, 아델의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puppy. Yes, call it. Hi, puppy. Oh, there we are. We got everybody there. We got everybody. 오늘 시네마 천국, 조엘 슈마허 감독의 Falling Down 추락이었습니다. 어떻게 귀로 들으셨어요? 귀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산 동구 초량이동의 추아진 씨, 예쁜 친구 지은이 얘기 말씀해 주셨고요.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의 이수연 씨, 친구 명희, 가장 편한 친구라고요. 명희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추락의 기분을 맛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중국 영화음악 CD 보내드릴 분 추첨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광장동의 김봉걸 씨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은요. 케빈 코스트너를 아주 좋아하신다고요. 서울 도봉구 미아팔동의 장현주 씨. 장현주 씨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케빈 코스트너와 매들린 스토우가 주연을 했고요. 안소니 퀸도 출연했던 영화죠. 리벤지 중에서 프렌쉽 오늘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